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북남관계 차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예면하는 괴뢰 당국의 항의에서 16일 서울의 괴뢰정부 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